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우리 장군님의 좌우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신지락 작사, 존곤 작곡인 가요는 주체 87, 1998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을 생애 좌우명으로 간직하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치시며 뜨거운 인민 사랑의 이육사를 새겨오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장군님에 대한 우리 민들의 요라 같은 흠모의 마음을 감동 깊은 시 음악적 흉상으로 훌륭히 펼쳐보인 명곡입니다. 가요 우리 장군님의 좌우명은 아주 조울조울하면서도 생활적인 시적 흉상으로 인민이 바라는 것이라면 도로에도 꽃을 피우고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좌우명, 인민 사랑의 위대한 세계를 가슴 뜨겁게 새겨주면서 오보이 장군님을 영원히 충종으로 받도록 할 우리 민들의 좋은 인민적인 사상 감정을 진실하고 인상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에 반영된 우리 장군님의 그처럼 뜨겁고 숭고한 인민 사랑의 세계는 밝고 따뜻하면서도 민족적인 정서로 일관된 특색 있는 손율 흉상에 의해서 훌륭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화대조의 4분의 4박자에 기초한 가요는 이 부분 형식으로 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밝고 따뜻하면서도 매우 졸졸한 정서로 일관된 노래의 손율은 비교적 느린 속도의 안단장단과 평조 오음계 조식, 삼음열에 기초한 음조들과 굴림쇠와 같은 전통적인 민요의 고유한 손율적 특성들을 오늘의 시대적인 정서에 맞게 잘 살려쓰고 있는 것을 아유 청중들로 하여금 가사에 담겨진 뜻깊은 사상정서적 내용을 짙은 민족적 정서 속에서 보다 친근하게 받아안게 하고 있습니다. 가요 우리 장군님의 좌우명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촌의 사상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끊임없는 혼신의 길을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 사랑의 세계를 조울조울하게 노래한 시대의 명곡으로서 세계를 이어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장군님 순서로 노래 이강산 노폰용 호만 기루회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강창룡 작사 우종희 작곡인 가요는 주체 90일 2002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손근요명 춘말리길에 바치오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혼신과 노고를 가슴 뜨겁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구절마다에는 이 나라의 높고 낮은 최전연 산발들과 수많은 거지들, 룡길들에 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혼신의 발자취가 눈물겹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회고적이면서도 비장하고 감동적이면서도 의지에 넘친 손유령상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졸졸한 그리움과 선권길의 의미를 심장으로 절감한 인민이 토치는 격정을 더욱 강렬하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희추 넘으신 선권장정의 길에서 태어나고 커다란 사상정신적 감화력으로 우리 민의 심장을 파고드는 노래 이강산 노폰용 호만 기루회는 오늘 조여서의 위인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로서만이 아니라 참다운 애국과 혼신의 참모습을 새겨주는 흉룡의 노래로 장군님 따라 걸어온 주체 흉룡의 길을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온수님 따라 끝까지 걸어갈 천만 군민의 신념의 노래로 더욱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강산 험한 길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